HUBS. "먼 나라, 이웃 나라." 매주 수요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드리는 "먼 나라, 이웃 나라" 비행기에 탑승하신 하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 나라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권하인 조윤희 기자와 함께 독일로 향합니다. 지난 26일 독일에선 이른바 메르켈 세대들이 첫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메르켈 세대는 평생 살면서 총리로는 메르켈밖에 겪어보지 못한 세대를 말하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총선을 맞이한 것입니다. 메르켈. 독일이나 독일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메르켈이라는 이름만큼은 이제 우리에게 독일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됐죠. 물리학자 출신인 메르켈은 독일 통일전 정치에 입문해서 통일 후 2005년부터 첫 동독 출신이자 첫 여성 총리로서 활약했습니다. 2005년부터 사선을 통해 올해까지 16년간 독일을 이끈 메르켈 총리는 무려 75%라는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전후 독일 연방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총리가 됐는데요. 더불어 동서독 통일을 이끈 헬 투크콜 전 총리와 함께 최장수 총리 타이틀도 얻게 됐습니다. 전 유럽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그녀의 마지막 정치 인생을 그리워하며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1년 36살이었던 메르켈은 우연히 독일 루겐섬에 있던 5명의 어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어부들은 유난히 메르켈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어부들은 훗날 구동독 지역 선거구 연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메르켈에게 응원을 보내며 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첫 정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은 극심한 통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2003년 GDP 성장률을 살펴보았을 때 같은 유럽 내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의 최절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성장으로 인해 독일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고 실업자들은 폭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어젠다 2010을 발표했는데요. 일명 하르츠 개혁이라고도 불리는 어젠다 2010은 수년간 독일 경제 회복의 포문이자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메르켈은 어젠다 201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2005년에 독일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켈은 독일에서 무티, 우리말로 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독일의 엄마답게 그녀는 축구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2006년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국기를 흔들며 열광하던 메르켈의 모습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사기도 했죠. 그 덕분일까요?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은 3위를 차지하며 아쉬운 성적을 보였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은 결국 우승을 차지했죠. 메르켈의 이야기가 그저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인데요. 메르켈은 독일의 엄마뿐만이 아닌 유럽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같은 EU 회원국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줌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리스와의 관계에서 이 같은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2009년 말 그리스 재정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메르켈은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신 긴축개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급박한 긴축개혁이 그리스인들에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고 실제로 그리스에선 메르켈 사진에 히틀러의 코수염을 그린 포스터를 들고 반대 시위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그리스 재정위기와 이어진 유럽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메르켈은 당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함께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습니다. 또 불과 몇 년 전까지 강력하게 유로존 공동채권인 유로본드의 발행을 반대하던 메르켈은 코로나19로 전 유럽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EU 회복기금 8천억 유로를 조성해 본드를 발행하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엄마 메르켈. 그녀는 세계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르켈 하면 단연 난민 수용 결정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2015년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혼란 등으로 130만여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모여들자 메르켈은 그중 36.3%나 되는 난민들을 대거 수용했습니다. 유럽 내 최대 규모였는데요. 이로 인해 메르켈은 본인의 소속 정당과의 연합이 깨질 위기에도 놓였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로 독일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메르켈의 결정에도 난민들이 유럽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자 많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극우 정당인 AFD가 독일 내 최대 야당으로 부상하면서 역사를 기억하는 독일인들에겐 큰 상처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신국가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현 국제 정치 상황 속에 메르켈은 몇 남지 않은 자유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오늘 비행에서는 독일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받으며 유럽 정치계를 떠나는 영원한 독일의 엄마 메르켈 총리의 정치 인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럽의 엄마 메르켈. 실효성을 중시하면서도 독일을 넘어 유럽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언제나 애쓰던 그녀의 모습을 전 세계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동독 출신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이기고 21세기 초반 독일을 무사히 이끌었던 그녀. 우리는 이제 메르켈의 뒤를 잇는 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독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권하인 조윤희, 기술의 김경주, 저는 서은재였습니다. 굿바이 메르켈. UBS